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제사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11장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주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각종 동물의 정한 것과 또 부정한 것의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네발 짐승과 또 어류, 조류, 그리고 곤충 등의 음식으로서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인지를 알아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은 우리는 세 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 속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 위, 땅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음식 중에서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 안으로 새김질하고 밖으로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서 걷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한 것이므로 먹어도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짐승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이 정결하여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늘이 없는 것은 기생충도 쉽게 들어가서 먹기가 어렵고 위생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다 생물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만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늘에 나는 새 가운데 부정한 새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와 뭐 솔개와 또 까마귀 또는 박쥐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먹어본 경험들도 없고 또 먹는 사람들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늘에 나는 새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20절부터 23절에는 곤충들, 땅에 기는 것들은 대부분 부정하되 곤충 중에도 날개가 있고 또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음식의 규정들은 참 복잡하고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 규정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정하고 왜 이것은 부정한가? 무엇이 기준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규정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아직도 우리에게 적용해봐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가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이 규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모든 제한이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오늘 이 11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또 돼지의 주걱도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 먹고 마시는 것은 대단히 엄격한 규정들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한 것이요 또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명확한 한계를 규정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신약 시대에 가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규정에 대해서 명백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시몬의 집에 거하였었습니다. 그때 제 6시가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시가 되었을 때 이제 배가 고플 때였죠. 그때 시몬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자기 안에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이 보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으라,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해요. 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 번이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그 시작의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이 음식에 대한 규정들을 폐하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정한 것이요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요. 음식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게 하지 말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의논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음식 규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규정도 모두 폐하여졌고 음식에 관한 모든 규정도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제한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종교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것들 감사함으로 받고 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음식 규정을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목적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특별하게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구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그 가렸던 담이 허물어졌고 그 모든 구별들이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기록하고 보존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거룩함이 무엇이고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이 모판인 이 백성들이 구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신앙이 섞이고 혈통이 섞이고 또 믿음이 섞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이 모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사실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 부정한 것이다. 그런 규례 가운데 이걸 내가 지켜야 한다면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방 음식을 할 텐데 그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또한 사회적인 교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제를 할 때 음식을 함께 나누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이것이 부정하다 하면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은 먹는데 한 사람은 먹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도, 결혼도, 교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식의 규례들을 주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음식 규정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구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와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음식의 규정들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같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 도울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의 붙잡힘대, 접붙임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인들과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규정이 폐하여진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음식의 규정을 지킴으로써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했던 이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세밀한 영역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음식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제해 왔는데, 직장에서 오랫동안 교제해 왔는데 너 크리스천이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별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서 달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한인 숙박집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이제 여행을 하고 또 여행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다가 밤에 같이 이제 오늘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야식을 먹으러 이제 밖에 나가셨습니다. 이제 맛있는 데가 있다고 거의 한인 숙박 사장님이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먹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음료수를 시키는데 이제 저는 뭐 크리스천이니까 이제 뭐 그냥 음료수를 시켰잖아요. 사이다 같은 걸 시켰고. 근데 한 분이 이제 막 다 뭐 술도 시키고 뭐 맥주도 시키고 이제 흔하니까 이제 그래서 시켰는데 하다가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술을 권하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옆에 있는 한 여자분께서 한 자매가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구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이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별함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음식의 규정이 끝난 다음에는 24절부터 28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부정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언급된 이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에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시체를 옮길 때에 이 입은 옷도 빨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써 이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졌고 그 입은 옷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아서 자신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함을 그때 그 즉시 해결해야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면,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남겨두면 그 죄악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몸을,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그래서 부정해진 즉시, 우리의 죄악을 깨달은 즉시 우리는 그날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부정했을 때,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때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격리와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부정한 사람들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정결을 통하여서 회복하여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세밀한 영역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성도들은 늘 우리의 자신의 부정함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구별되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써 우리가 정한 사람이 되는지 부정한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밖에 쫓겨나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 성경의 구약으로 시대에 보면은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고 어떻게 정한 자에 속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만이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정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